젖어버리고 이별은 시작됐지만 말없이 잡은 손 외면하던 당신의 차가운 눈빛 영혼을 불태우며 사랑한 진실은 제가 되어버려도 아름답던 추억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네. 그림자를 지울 길 없어 너무나 괴로운 마음 자욱한 밤 안개 스며드는 이 길을 나 홀로 걷네. 타인의 모습으로 당신은 남이 되어버려도 사랑했던 순간들이 아직